How y'all doing, homies? Good day. Throw your hands in your pockets and get ready to jump right now. Turn my headphones up. Whoa. 하던 거 대충 접고 커밀. 급한 일 생겼단 곧 뻥쳐 전화 걸게. 하 실랄레 팔랄레 시간대로 비서지 양한 가벼운 캥거루 스텝. 도망칠 거야 무더 will 풀세팅하고 뭉쳤어 작당 뭐 위해 I say my pockets are not empty just say yeah 쓴 음식 삼킨 것처럼 미간을 구긴 채 걸치 외투랑 고조 배터리 챙겨 재생 목록엔 꽂히는 것들로 백업 춤에 소질 없어도 전화기 모양 선로 까딱까딱거려 right here right there 우 초임새 난 body pop We gon party like 외국 뮤비 때깔 한 다섯 개쯤 외워 Can't wait this 점심시간 납둔 학생같이 정치면 Young ready no 하던 거 대충 접고 come here 급한 일 생겼다고 뻥쳐 전화 걸게 칠렐레 팔렐레 시간 때우려 비서질 향한 가벼운 캥거루 스텝 근데 body stress 는 제때 보자기 좋아 키워내 데시벨감 우리한텐 소매의 ASMR 조심성 버려 맞장구 쳐 분위기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 신나게 뛰놀고 싶어 발 닿는 곳마다 트램폴린 노래랑 항상 함께하지 춤춰 소리 나는 탬버린 뜻밖의 외출로 어색해진 하루의 교훈을 얻게 됐지 미니멀리즘 널 억제시킨 생각에 드물져요 big me you're with me of a face 어느새 어느새 질무렵고 우리도 베이스로 들려 사적 보위로 걸어가 We gon party like 외국 뮤비 때 핫한 동작 한 다섯 개쯤 외워 Vacation 월요일이 사라지기 새로 소리쳐 You already know 하던 거 대충 접고 come here 급한 일 생겼다고 뻥쳐 전화 걸게 칠렐레 팔렐레 시간대로 비서질 향한 가벼운 캥거루 스텝 근데 body stress 는 제때 보자기 좋아 Until the morning, knockdown, 된 친구의 자업부 friends 사이좋게 두루 마음 통하면 다 크루크루 자유롭게 외색 초원 이를 떼쳐 다니지 Seem like we used to Put me in a good mood 살짝 미쳐도 돼 yeah. 하던 거 대충 잡고 come here 급한 일 생겼다고 뻥쳐 전화 걸게 하 칠렐레 팔렐레 시간